찬양하겠습니다. 김미영 세대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실 때때로 우리에게 강연의 감동을 주시고 깨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낙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아멘. 어린 것은 잘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안에 성장하며 또 성장하며 아버지 믿음의 성장이 잘하고 자라서 성숙하고 그것이 아버지 정말 분량까지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은 흘러야 썩지 않고 아버지 그 강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아버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복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 안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어제는 어떤 아버지의 사람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베스트를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것에서 강건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그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둔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또 아버지 사모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니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아버지 이루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네. 아버지 새해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 성계의 아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표적들이 이적들이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퉁이돌에서 이번 주에 왔던 편지가 있는데 내용이 참 좋아서 같이 나누고자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께 오랜만에 집에 왔지만 할 일은 계속됩니다. 평양 소식을 확인하고 이스라엘의 사역을 준비해야 하고 후방 지역에서 훈련에 관한 사역을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내일 또 저는 몇 시간의 설교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어제는 잠깐 손녀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곧 3개월간의 일정을 위해 집을 또 떠나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입니다. 군인은 사령관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자신의 뜻과 목적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만 맞으면 됩니다. 사느나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령관의 뜻에 맞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택함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순종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은 어쩌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이 목적이면 그대로 살면 됩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을 불평하면 군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군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중국으로 보냄받았기에 순종하여 할 일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어 주석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해 출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어 병음 성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에 신학교를 세워 돕는 일이었습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으로 보냄받고 순종하여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북한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밀반입해야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나온 북한 사람들을 가르쳐 다시 파송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할 일이 있어 보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북한 선교를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때로 매를 맞기도 하고 오해와 소문 때문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인은 사령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에도 보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러시아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귀환하는 유대인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한인 청년들과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를 배우고 방송을 통해 말씀을 전합니다. 탈북민들을 이스라엘에 보내는 일도 했습니다. 제 뜻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령관의 뜻만 알아 순종하면 됩니다. 길을 열어가시는 것은 사령관의 몫이고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공급하시는 일도 사령관의 몫입니다. 저는 바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병사일 뿐입니다. 주어진 것으로 싸우고 훈련받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방법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하도록 보냄받았습니다. 올바르게 설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가 아닌 사령관이 원하는 것을 설교할 뿐입니다. 저는 이게 군인의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령관이신 하나님은 북한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북한어 성경과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 성경 구세주를 더 많이 보내야만 합니다. 바람이 북으로 불기 시작했으니 늦은 밤 휴전선 북원에 나가 복음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성경을 보내달라는 부탁이 계속되고 있어 준비해 보내야만 합니다.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사역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통일시에 북한에 들어가 복음 전할 120명의 특공대를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송하는 시간과 안정적인 주파수 등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소망수양관에서 7월 초 선교 컨퍼런스를 갖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령관이십니까? 그렇다면 사령관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사랑의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주님, 나의 주인, 주인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인이라 불렀으니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아니라 주인님의 뜻, 주인님의 계획, 주인님의 원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사령관 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바람, 나의 원함, 내 삶의 모든 소원조차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그 어떤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시기에, 나의 그 어떤 구상과 준비보다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더 완벽하시기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취합니다. 우리의 사령관 되신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준비 끝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준비하였으니 우하면 우하고 좌하면 좌하며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바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은혜 셀더님께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함께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제가 2016년이 6월이 끝나면 이제 하프타임, 전반전이 끝납니다. 이제 2016년의 후반전이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후반전을 준비하며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좀 몇 가지 변화되는 것들을 여러분과 계획하고자 합니다. next week we will start the next quarter. So we will prepare the next half time. So Town Life Church Project, I will make some projects from Sunday School and all our services.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예배일까지 몇 가지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가 완전한 복음을 온누리에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누가 건강한 교회냐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원하는 목표입니다. 완전한 복음, 무엇이 완전한 복음이냐면 사도적인 복음, 이 유일신 오순절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온누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 삼는 세계의 비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온누리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의 6개월의 이 프로젝트를 끝나게 된 2017년 1월 달에 이것의 마무리로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의 어떤 완성 마무리로서 필리핀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공권을 우리가 미리 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심 시간에 우리가 사랑여성교회에서 조금 얘기를 나누셔서 이제 필리핀에 같이 가실 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인원을 정해주시고 추가되는 분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하시면 일정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일정이 안 되면 못 갑니다. 표가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를 좀 일찍 사려고 하니까 사랑여성교회 회장님께서 오늘 점심시간에 같이 얘기 나누셔서 최종적으로 인원들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교회 프로젝트를 정합니다. 말씀 양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청소년 주일학교와 어른 주일학교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는 원래대로 주일학교 시간을 가지시면 되고 우리 어른분들은 제가 인도하면서 작년 주일학교, 주일학교는 말 그대로 조금 더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갖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기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찬양으로 우리가 다양한 악기들, 제가 다음 주일까지 몇 가지 악기들을 구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탬버린이든지 그 뭐 봉고든지 또 붐웨커든지 몇 가지 악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바로 그 옆에서 편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악기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춤추며 찬양할 수 있도록 꼭 예배 때 신나는 우리 그런 곡도 같이 넣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특별 오전 예배는 찬양, 설교, 기도가 동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의 성경책을 찾고 함께 질문하고 답할 수 있도록 제가 파워포인트에 이제 성경 구절을 안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성경책이 다 있어야 됩니다. 미에 한국어 내 성경책 없죠? 그러면 이제 한국어 성경책. 그러면 이번 주간에 얘기해서 꼭 사세요 이제. 아니면 내가 사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 사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각자 자기 성경책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할 때 공부했었죠. 유대인들에게 예배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기도가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예배 가운데 기도 시간을 늘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을 조금 늘렸었는데 앞으로 설교 시간보다 기도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 기도회는 7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33 기도를 제가 그 전에 만들었었는데 꼭 들고 다니시면서 늘 읽으시면서 이것을 읽기만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 내용을 기도문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333 이 기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셀 예배, 창원 셀 예배, 양산 셀 예배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셀 예배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요일날 찬양 예배 시간을 갖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다른 날 청소년 셀 예배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혹 그것이 좀 어렵다면 토요일날 찬양 예배 시간에 청소년 셀 예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찬양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일찍 모여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오전에 일찍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청소년 셀 예배 시간을 갖고 찬양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일찍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레바퀴의 삶, 말씀, 기도, 예배, 섬김, 증거, 교제, 날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요즘 정말 감사드린 것은 우리 소망세대님께서 특별히 이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에 대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곳을 쏟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인된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랍도록 축복하십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결, 특별히 주일날 예배 때 우리가 찬양을 이끄는 우리 찬양팀들은 가장 멋진 옷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제가 오준이는 이번 주 다음 주 사정상 빠지기 때문에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는 예배 가운데 인도자로 앞에 서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신발이며 바지며 위에 옷이며 넥타이 매는 것이며 인도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리더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옷을 반드시 잘 입어야 한다.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오준이가 멋지게 차려입고 넥타이 딱 메고 찬양인도 할 겁니다. 요즘 우리가 미애는 이제 공부 때문에 빠져서 제가 이제 좀 쉬라고 하고 있는데 미애나 지혜가 찬양 가운데 인도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멋진 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찬양 인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언제나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혀,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청량 빚을 간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령받은 표로서 방언을 주셨냐면 혀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혀를 사로잡아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악한 말, 나쁜 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 학생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우리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학생들의 대화는 90%가 욕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데 그걸 그 아이들은 못 느낍니다. 그냥 그게 일상 대화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사단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이들의 혀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미 말에 해서 악한 말을 막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나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왜 그걸 가르치냐면 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른들의 말로부터 자녀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승혜, 지혜, 미혜, 오준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님의 말을 바꾸십시오. 부모님의 말을 바꾸시면 자녀의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틀렸을 때 반드시 그것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학교에 가면 날마다 욕이 대화입니다.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우리 아이들이 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욕 듣다가 주일날 와서 욕 안 하겠습니까?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주일날 욕을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부모님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정말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혀를 길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일날 모든 휴대폰 사용을 제가 금하겠습니다. On Sunday, nobody use cell phone. 아무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원했던 것은 밥 먹고 시간에 좀 대화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그 좋은 시간을 갖기 원했으니까 티타임도 좀 갖고 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앉아서 저를 비롯해서 전부 다 막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부터 우리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휴대폰을 저를 비롯하여 아무도 주일날 말은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 점심시간에도 포함해서 휴대폰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휴대폰을 이제 껐습니다. 꺼서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휴대폰 다 딱 반납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주일날은 휴대폰을 끄시고 같이 못했던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찬양 우리 모임했을 때 뭐 승혜, 지혜, 미혜, 오준이와 대화를 하면 사실 우리 할 얘기 없습니다. 미혜 잘 지냈어? 미혜 뭐 건강해? 뭐 친구들 잘 있어? 공부는 어때? 뭐 아픈 데는 없어? 끝! 다섯 가지 질문하면 제가 미혜와 할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혜 그렇지? 미혜와 내가 소통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혜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준이 똑같습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식사하시면 앉아서 휴대폰 보지 마시고 아이들과 대화를 해서 다섯 가지 이상의 질문이 우리 아이들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내가 김명세대님하고 물어볼 질문이 다섯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전도 잘하셨습니까? 뭐 아픈 데는 없습니까? 아이고 뭐 옷 좋네요.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열 가지, 스무 가지, 백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웃으면서 게임을 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멋진 도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마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깊이 알아가고 대화하면서 아 우리 아이는 아 지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아 할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아 우리 아빠에게 이런 마음인지 아 내가 몰랐어. 아 주부 형님 이렇게 멋진 분이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더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빼앗아가고 우리는 아이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 형제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자매에 대해서 난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만이라도 믿음 안에 함께 정말 진솔하게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기회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휴대폰 다 끄셔가지고요.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